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어린이 찬양 코너를 맡은 박선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전도협회 구원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지금 듣고 있는 찬양은 어린이를 사랑하네 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양이 낭떠러지에 걸려 울고 있네요. 철원,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양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분은 목자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찬양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주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인지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세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니면 언제나 안전해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만나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 들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암송 시간은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주세요.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어? 누가 보내셨다는 거지? 영생은 또 무슨 말이고 심판이라니 어렵다 어려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뜻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찬양을 듣고 우리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은 선교란 무엇인지 또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선교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선교사 이야기는 마두구 편입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경험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야, 다리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 마두구는 빨갛게 부어오른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걸을 때는 더 심하게 아파서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엄마가 예루살렘 가시나무 잎을 다친 곳에 바르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해봐야지? 마두구는 잎사귀를 꼭꼭 씹어서 아픈 다리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 맞아. 저기 있는 선교부에 가면 약이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이 몸을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마두구는 용기를 내서 선교부를 향해 막대기를 짚고 아픈 다리를 쫄뚝쫄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선교부까지 걸어가는 것이 멀고도 힘들었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오후가 다 되어서야 선교부에 도착했어요. 다음 곡은 구원 찬양 주님 믿어요. 이 찬양한 곡 듣고 마두구가 선교부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아요. 믿어요 주님 믿어요 드디어 마두구가 선교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한 여자 선교사님이 마두구의 다리를 보고는 상처를 씻어주시고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고 또 하얀 붕대로 다리를 감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너의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괜찮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두구는 대답 대신 선교사님을 빤히 쳐다보며 부끄러운 듯이 저기요, 혹시 이야기책 가지고 계신가요? 그 책에는 황금색이 있었고 아주 빛났어요. 마두구는 전에 마을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야기책을 쳐다보며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럼는 책을 말하는구나. 그 황금색은 하늘나라를 말해주는 이야기란다. 마두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하늘나라에 대해 알아요. 회교 선생님들이 말해주셨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 그곳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란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은 눈을 찡긋하며 물론 다리가 아픈 것도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오늘 밤 드라하의 선교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그 책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황금색부터 보여줄 거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두구는 말했어요. 혹시 누가 저의 아버지께 제가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될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카루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리가 정말 길어서 빨리 아주 빨리 달려갈 수 있단다? 마두구는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마두구는 어서 빨리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야기가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드라하의 선교사님은 황금색 짝을 열었어요. 맞아! 저것이 그 책이야! 마두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천국의 이야기는 마두구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어두운 색을 보여주시며 이것은 죄를 말해주는 색깔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을 말하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라고 말했어요. 마두구는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나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많이. 또 다음 색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붉은 색장이었어요. 한 아이가 일어나더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고 암송했어요. 선교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마두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아이들이 깔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당연히 돌아가셨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색은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는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마두구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마두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오늘 찬양과 말씀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시간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선생님,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사연이 있는 찬양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함께 기쁘게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의 마지막 곡은 매일의 내 생활입니다.